저희들이 매일 성경 공부하는 팀이 있는데, 목요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읽는 책이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제는 한번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부모님들에게 제가 권했고, 또 읽어보신 분들은 이 책을 좀더 빨리 읽었어야 되는데, 안 읽은 것을 엄청 많이 후회하셨습니다. 그 책은 세 권이 시리즈입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 그다음에 부모와 10대 사이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자녀를 두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우리 아이가 왜 저렇게 천방지축이고 뭔가 내가 이렇게 이 통제가 안 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나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참 좋은 자녀로 이렇게 자라기를 다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좋은 자녀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좋은 자녀로 자라기 위해서 준비는, 부모님들이 노력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꽃을 하나 키워도, 그죠? 그 꽃을 잘 키우기 위해서 뭐 책도 봐야 되고, 저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 생명, 저이 하나의 이 사람을 키워가는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잘 키워질 거라시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하는 언어들이, 말들이 자녀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시대만 해도 예를 하나 들자면 뭐 공부를 잘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곧 멍청하고 좀 바보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교육하에 저희들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무조건 다 똑똑한 거고, 공부를 못하면 무조건 그 아이는 좀 모자라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못하고 수학을 잘하고 뭐 영어를 잘하고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똑똑한 아이고 참 어떤 면에서는 괜찮은 아이고, 영어 수학을 좀 못하고 뭐 어떤 그 국어를 잘 못하면 그 아이는 멍청스럽고 바보스러운 아이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지요. 여러분, 주부 앞에 보면은 이제 아이 상처를 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멍청하다는 평가를 반복적으로 들어온 10대 아이는 그런 평가는 사실로, 그런 평가를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런 아이는 머리를 쓰는 일을 처음부터 포기한다. 조롱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아이에게 경쟁은 곧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는 절대로 학교에서도 자발적으로 손을 들지 않는다. 이런 아이는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도 않는다는 그릇된 표에 안간힘을 다해 매달리려고 한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어떤 면에서 의미 없이, 어떤 면에서 그냥 한마디 던진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마음 깊은 곳에 큰 상처를 주는, 그래서 그 아이가 왜곡되고 소외된 그런 자아를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건, 우리 자체라는 것은, 그죠?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 그렇게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보통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의식 수준, 또 전의식 수준, 무의식 수준 이렇게 나눕니다. 의식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지각하는 그런 우리가 아는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전의식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면에서는 저장된 지식 같은 것입니다. 알긴 알지만 그게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죠. 그죠? 그러나 우리에 있어서 제일 큰 영역은 뭐냐면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무의식의 세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릴 때에, 우리가 아이들이 10대 이전에 그 시대 때에 부모님들이 던졌던 말들, 또 부모님들에게 취급받았던 그런 그 자신들이 받았던 그런 태도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상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들이 무의식적으로 던졌던 그런 아이들에게 잘못된 그런 언어들은 이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이 상처로 돼 남아있어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왠지 모르게 그냥 화가 나버리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어떤 때는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슬픈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그냥 기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아이의 자아를 어릴 때 듣고 자기에게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 보이는 그것 말고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훨씬 더 큰데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별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 예,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예,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 자, 마음,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 예, 마음 영어로 heart죠. 그렇죠? heart. 예, 이 헬로 말하는 카디아라는 말입니다. 카디악 서전 그러면 심장병 전문의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카디악이 뭡니까? 그러면 마음이 아프다. 그렇죠. 그죠? 마음이. 예, 심장이 아프다. 그래 얘기하죠. 그죠? 예, 심장이 아픈 겁니다. 마음이 아프다. 콩팥이 아프다. 이러진 않죠. 그죠? 예, 우리가 그죠? 마음이 아프다. 이 심장이 아프다. 이 심장. 그 뭡니까? inner person. 나의 내적인, 예, 내면의 나를 가르칩니다. 그죠? 예. 이 세상의 이 학문에서도 이 마음이 중요하다. 예,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바로 이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뭐냐? heart. 예, 내면,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신명기서 6장 5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마음을 다해라. 왜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진정한 자아, 진정한 존재, 그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우리의 내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진정한 나, 예, 우리의 내면,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말 나, 예, 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세일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갔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나쁜 놈보다 나는 괜찮습니다. 저런 인간같이 안 살게 돼서 정말 내가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기도하러 가가지고 저 나쁜 놈 저놈보다 나는 괜찮지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외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외적 행동.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디서 했느냐? 길거리에서 한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예. 금식을 하면 머리를 풀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예배는 예루살렘에 가서 다 보도록 했습니다. 자,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할 때 골방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늘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너희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 먹느냐? 왜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느냐?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포도주를 마시느냐?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그렇게 외형적으로 다 이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방탕함이죠. 욕심. 예. 그냥 더 가지려 하고, 그죠? 더 높아지려는 것. 방탕, 자기 마음대로 절제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폭발시키고, 육체적으로 막 물나는 삶을 살고, 동물처럼 절제되지 않는, 질서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 마음속에 그 탐욕과 방탕함이 있다. 아무리 너희들이 바깥에 깨끗한 척을 하고 거룩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너희들의 본질이, 내면이 그렇게 탐욕과 방탕으로 더 있는 너희들, 더러운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물이 더러운 물이면, 구정물이면 깨끗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거룩한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이제 우리 내면이 깨끗한 탐욕과 방탕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실제적으로는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구제를 생각을 해봅시다. 구제를 합니다. 누구를 돕는다. 예. 만약에 마음의 탐욕과 방탕함들을 가득한 사람이 구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사람을 정말 돕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까? 상대방을 더 무시할 것입니다. 예. 어쩌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구제하는 것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비참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근데 마음속에 방탕함과 이 탐욕이 가득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더 주십시오. 나를 더 높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의 탐욕과 이 방탕함을 더 강화시키고 또 탐욕스럽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기도를 합니다. 세리를 보면서 전원보다 내가 낫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전원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는 제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습니까?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봉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이,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나이가 더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대접받고 더 알아주고, 예. 그게 마음속에 탐욕과 방탕함이 있는 행동들은 결국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어떤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를 더 뜸해서 더럽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전까지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자꾸 뭔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해야 됩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하고 다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먼저 왜 하는가, 왜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탐욕과 방탕함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습관으로, 그죠? 관습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내 내면이 바뀌지 않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껍데기, 제가 그 껍데기를 추구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더 높아지라고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너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고, 자기 포장을 해야 되고 자기 과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너를 자꾸만 이렇게 들춰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하나를 했으면 열 개를 했다라고 떠들어대야만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하나밖에 할 수 없는데도 열 개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과장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우리 속에 있는 탐욕, 방탕의 마음들을 제거해 가시는 것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깨끗한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하다. 깨끗하다는 말은 이 카타로스라는 말입니다. 카타로스. 예. 여러분, 카타라시스라는 말 아시죠? 그죠? 뭔가 이렇게 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정화된 것 같은 깨끗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말은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말이 있지만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순수한 것입니다.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 예, 뭔가가 이렇게 가미되지 않은, 섞이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동기와 생각과 행동이 똑같은 것입니다. 동기. 어떤 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예, 밖과 겉이 다르죠. 동기는 다른 것입니다. 예, 어떤 생각을 하면서도 그 동기는 엉뚱한 것입니다. 이 동기와 생각과 행동이 다 다른 것,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깨끗하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생각과 동기와 행동이 다 똑같은 하나로 되어지는 이것을 순수하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순수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청결한 상태, 성경에서는 네 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깨끗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예, 순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면 우리가 깨끗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입니다. 세상. 예, 세상을 또 잘 보면 이 세상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아름답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 깨끗함, 원래 하나님 만드신 그 세상의 깨끗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부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신분적 정결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정가된 정결 이렇게 표현도 하고 우리가 신분적 정결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 예, 믿음으로 정결케 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다 정결케 됐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정결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정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실제적 정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신분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내가 깨끗한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깨끗한 존재가 되기 위한 실제적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실제적 정결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의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이 깨끗한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깨끗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자, 이게 우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당연히 깨끗한 존재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만약 그것이 없으면 이분은 깨끗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그 약속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약속을 받고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자로서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자의 삶을 삽니다. 이게 실제적 정결의 삶입니다. 우리가 요새 이제 성경 공부를 제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질문도 어렵다. 제가 그 문법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오타가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성경 공부가 힘들다. 공부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그 문제를 만드는데 한두 장씩 저희들이 공부해 가고 있죠, 두 장씩. 제가 그 문제를 만드는데 두세 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답을 다는데 한 10시간은 걸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다. 그 대충 하는 겁니다. 그 대충 하는 거죠. 한 10시간이나 하라니요. 안 하면 뭐 할 겁니까? 안 하시면 뭐 할래요, 여러분들? 안 하시면 뭐 합니까, 여러분? 안 하면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고, 그죠? 어떻게 잔머리나 쓰는 생각이나 하고, 테레비나 보고, 뭐 하실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뭐가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말씀을 왜 주셨지?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말씀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죠. 일주일 내내 한마디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생각도 없이 이제 교회 안에서 설교 듣는 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서는 지 생각대로 지 잔머리대로 그 머리 굴리면서 사니까 복잡한 것이지요. 머리가 아픈 겁니다. 이거 어떻게 써가지고 이 잔머리를 어떻게 굴려서 어떻게 일을 할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면 단순해집니다. 답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왜 머리가 복잡한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복잡합니까? 왜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오랫동안 묵상하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생기는 문제의 답은 심플해집니다.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진 것.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마음의 동기와 나의 생각과 내 행동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럼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이 된 것이지.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면서도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만큼이나 더 복잡해지고 더 근심이 많고 더 염려가 많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그런 깨끗함들을 경험하는가. 돌아와셔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내 마음을. 내 본질을. 그죠? 하나가 돼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단순해집니다. 예,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복이죠. 예, 그게 축복입니다. 예. 자, 그런 축복뿐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단순해지면 예, 그것이 축복이죠. 또 하나님은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단순해지면, 그죠? 마음이 깨끗해지면, 마음이 하나로 되어지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본다. 시편에서는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을 보면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곧 마음의 헛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순결한 사람, 헛된 생각을 품지 않고 거짓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는 봐도 저 다 보는 것도 아니고 들은 것이 다 듣는 것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 조용하게 좋다, 그죠? 예. 애기 소리가 들려야지 뭔가 하늘 소리가 나오는데. 예. 우리는 여러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듣고 싶은 걸 듣지요. 예. 애기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때는 뭐, 음향이 민감한 친구들은 이제 잡음 소리가 나는데, 잡음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무엇이 보이십니까? 뭐 제 얼굴도 보이죠. 그죠? 어떤 분은 제 넥타이가 보일 것이고, 그죠? 목사님 옷이 좀 세련돼 보이네. 뭐 이러실 수도 있고, 그죠? 뭐 뒤에 있는 뭐 화분이 보이실 수도 있고, 안 보이는 게 보이네. 아마 화분 있는 것도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보이는 것이 보는 것이 다 아니죠. 예. 여러분 또 뭐가 보이십니까? 아, 참 교회가 따뜻하네. 이것이 보이시죠? 뭐 사랑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냉랭하네. 냉랭한 것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안에 사랑을 볼 수도 있고, 이 안에, 걱정을 볼 수도 있고, 이 안에 뭔가 어수선함도 볼 수 있고, 그죠? 이 안에서 겸손을 볼 수도 있고,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보는 것이 아니고, 그죠? 또 안 보인다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보인다.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왜 안 보일까요, 여러분? 예, 더러우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더러우니까. 예, 뉴질랜드 너무 감사하죠. 많은 것이 감사합니다, 그죠? 예, 깨끗한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 보이잖아요. 한국 가면 안 보이시죠, 그죠? 안 보이시죠? 예, 한국. 뭐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면 참 미래도 하나도 안 보입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깝죠. 그죠? 예. 그 작금의 시대를 보면서 옛날에 이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큰 교회 목사님들 뭐라고 이야기할까 참 궁금합니다. 예. 욕심에,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들을 상실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안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관계들 속에서, 그죠?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 예.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내가 더러워진 것이지요. 내가 더러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 자,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청결한 복을 동시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죄를 아파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프십니까? 아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것이 정말 아픈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나면 그것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누구를 힘들게 하고 있으면 그것이 너무 아픈 겁니다. 내가 욕심을 내고 있으면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죄를 지어도 안 아프다.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제일 큰 병이 뭡니까, 여러분?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가장 큰 병입니다. 영적 문둥병이 뭐냐? 죄를 짓고도 안 아픈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 잘못 가르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죄를 짓고 교회 와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번 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아파야 되고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철저하게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다. 아프지 않고. 그러니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파야, 고통스러워야,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환자라는 것을, 내가 어디 아프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고통을 느껴야지만이 우리는 그것을 고쳐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도 있는데, 아프지 않다. 큰 병에 걸립니다.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안 아프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픔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죄를 아파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나는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가니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또 더러운 내가 또 보이는 것입니다. 내 죄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죄와 이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참 역설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또 내 죄가 보입니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 죄가 자꾸만 없어지고 하나님은 점점 분명해 보이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관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지 이 기도 시간에, 그죠? 예배 시간에,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산다.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겸손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왜 날마다 이렇게 비참해지는가? 나는 왜 날마다 이렇게 힘을 잃고, 이렇게 참 답답한 인생을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지. 문제들 앞에, 관계들 앞에, 그런 고통들 앞에 그것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더러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움, 욕심, 시기, 질투, 이기심, 자존심, 외식, 탐욕, 방탕함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든 것이지. 내 가정이 왜 이런가? 예. 왜 내 남편은 이런가? 왜 내 아내는 이런가? 내 자녀는 왜 그런가? 남편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한심스럽고 나약하고 쓰러지고 왜 그런가? 우리 가정은 왜 화목하지 못한가? 왜 이런 사랑이 없는가?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자녀들 때문입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집사님 이렇게 대답했었겠죠. 누가 믿고 힘들고 싫고 그럴 때 가만히 보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무렇지도 않을 때 가보면 똑같은 환경인데 내 마음이 괜찮을 것 같다. 네? 다른 표현을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면 네, 그러면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이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집사님께 이제 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산을 내려가도 되겠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데도 아픔을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인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 속에 탐욕과 방탕함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방탕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 깨끗함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